What are you doing on Christmas? Let's hang out. 어느새 또 불쑥 다가온 크리스마스 거리마다 모두 샤라랄라 oh 샤라랄라 저 푸른 따뜻한 데 아낌없이 올해도 홀로 크리스마스 oh lonely 샤라랄라 oh 샤라랄라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다 뿌듯해 성탄절이 core Christmas You know what I'm saying 1년에 단 한 번 서로의 잘못도 용서돼 너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건 너도 알지 나 잠만 자다 깨고파 웃으면 16일 해주라 울면 안 돼 모든 게 창밖에 눈빛처럼 하얗게 빛나게 여기로 모여라 그 어떤 애보다 더 즐거워진 평상 혹시 몰랐던 뭔가 될 것만 세상이 환해 아마 이건 약속인 듯해 나와 어서 밖으로 나와봐 모두 말과 피부색이 달라도 같은 마음일 거야 아무 생각 말고 이 기분을 느껴봐 좋은 밤일 거야 우리 행복한 크리스마스 모든 마음 Happy New Year.